patch na. No, no. Patch patch na. Acha, acha, ge. Acha, acha, acha, ge. Acha, ge. 아무리 봐도 somebody 말을 안 들어. 그래 눈 다 멀어가나 봐. Oh girl, I'm coming, coming. 내 떨어봐 좀 해 around it. 널 마주친 순간 내 몸이 파리 다리 파리 멈췄어. Girl, I need you girl. Nobody, nobody. 저 완벽하게 자리 만들어 뭐 baby 그게네. Which? Oh somebody call me. 더 나갈 생각 없어. 내 Which? 난 네 옆에 붙박이야. 우리 마치 쌍둥이 자리. Baby, come and always be with you. You, you, you, you, you. Baby, come and always be with you. You, you, you, you, you. Baby, come and be with you. You, you, you, you, you. Baby, come and always be with you. 날 덮고 떠나줘. Oh, oh, oh.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후방이 비싸야 사과를 눈이 말아. 널 천천히 더 알아가줘. 널 조금씩 더 내게 보여줘. 내게 보여줘. Oh, 바다. 저 완벽하게 자리 만들어 뭐 baby 그게네. Which? Oh somebody call me. 해도 나갈 생각 없어. 날 Which? 난 네 옆에 붙박이야. 우리 마치 쌍둥이 자리야. Oh girl, 감출 수 없는 girl. Baby come and always be with you. You, you, you, you, you. Yeah. 신기해 널 알아가는 게 거짐없이 날 덮쳐주고 있어. 너의 눈이 날 바라볼 때 더 빛이 나.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